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이만을 생각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각. 기다립니다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 있기에. 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모습. 이상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